푸른 밤 종현입니다. 한동안 로맨틱 코미디의 주인공은 까칠해도 내 여자에겐 따뜻한 까도남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중인격이 대세입니다. 그 다중인격은요, 정신건강학적으로 보면 존재 여부 자체가 애매하다고 합니다. 정말 다른 인격이라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기억 상실인 건지, 혹은 병적인 거짓말인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워서라고 하죠. 설명하기 어려운 다중인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인격에도 여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요. 지금 내 성격으로는 힘들 때나 곤란할 때 버틸 힘이 없어서요. 전혀 다른 인격이 툭 튀어나와서 그 상황에서 탈출시켜줬으면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피하지 말고 맞서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요, 겪지 않아도 될 일들, 그런 걸 겪어야 할 때도 많은데 내가 변화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좀 피하면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울 땐 피해도 되지 않을까요? 2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내가 안쓰러워 보여 인사하는 거라면 내 마음 다칠까 걱정 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Yeah. 2월 25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크러쉬 자이언티가 함께한 그냥이었습니다. 3302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아유 좋아라. 이슬기님, 요즘 빠져있는 노래예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었는데 이 시간에 들으니 더 달달하네요 하셨습니다. 가사 너무 좋죠? 아, 뭔 가슴이 아린 듯한 너무 슬픈 가사예요. 꼬끄러 안은 이불은 추워.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의 인격이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다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다중이 같은? 여러 가지 뭐 드라마에서 뭐 아니면 개그 프로그램에서 표현되는 정도의 막 극적인 순간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정 변화에 따른 성격이나 인격의 변화는 오잖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심하다고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요일마다 저 좀 변하잖아요. 박아현님, 여러 인격들도 그냥 모두 나일 뿐이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록 밖으로는 튀어나오지 않아 모를 수도 있지만, 이라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 인격을 갖고 있는 게 뭐 나쁜가요? 올곧은 사람, 소나무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계절 타는 사람들처럼 뭐 네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어느 때는 단풍잎이 막 이렇게 물들듯이 노랗게 변했다가 잎을 다 떨어뜨렸다가 뭐 초록색으로 피었다가 그런 때도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김유영님도, 저는 성격상 그냥 참고 따라가고 내가 손해보는 게 마음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성격 때문에 절 정말 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땐 가끔 제가 조금은 더 이기적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져주고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누나는 좀 그런 편이에요. 저랑 성격이 좀 달라서 많이 져주고 막 그래서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많이 져주고 본인이 좀 괴로운 걸 택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외로움보다 괴로움이 낫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싸우고 부딪히면서 뭔가 외로움을 겪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괴롭겠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내가 괴로운 게 차라리 나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겠지만 김유영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좀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행동해보고 또 겪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은 좀 다르잖아요. 되게 웃기죠. 외로움과 괴로움은 기억 하나 차이거든요. 글자로도 기억 하나 차이고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의 또 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괴로움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려 깊은 오빠 씨 함께하는 날이죠. 몇 주 만에 이분을 뵀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와, 사랑꾼 이지영 씨. 와, come back. He's back. 콘서트 때문에 참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이지영 씨가 돌아오십니다. 그리워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사려 깊은 오빠 씨 앞으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홍대에 수많은 음악 카페들이 있지만 아마 연령대가 제일 높은 곳을 꼽자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카페의 이름은 MBC와도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현재 개그맨 허경환 씨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하고 이 카페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이죠. 이곳의 위치는 대략 상수역에서 10분 거리.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을 것 같지만 That's no no. 이른바 소시적에 음악 좀 들었다 하는 넥타이 부대의 성지로 불리고 있죠. 지금은 밤 9시경.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테리어가 전부 다 목재로 되어 있어서 따스한 느낌을 주고요. 역시 전체적으로 올드한 인상입니다. 넥타이를 둘러맨 손님이 대략 80%는 넘겠네요. 이에 맞춰 이 카페의 선곡 역시도 70년대풍. 그 중에서도 이 곡의 인기가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이 곡만 나오면 곳곳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왕년에 음악을 좀 들었는데 말이지 하며 전설적인 무용담이 줄을 잇는다고 합니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이글스의 노래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라이브로 들으셨어요. 들리세요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이 관객들의 함성 소리? 야,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사실 이 곡은 어떻게 보면 긴 곡이에요. 요즘에 듣기에는 대부분 3분, 3분 반, 3분 30초 안에서 곡이 대부분 끝나야 가장 상업적인, 대중적인 곡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의 곡들은 다 짧은데 이 곡은 긴데도 지루함이 전혀 없네요. 너무 좋습니다. 5022님, 백캠에서도, 백철수의 음악 캠프죠. 백캠에서도 길어서 잘 안 틀어주는 노래를 푸른 밤에서 듣게 되다니요. 게다가 라이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2시 방송의 장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분들 이런 음악 들으시면서 뭔가 추억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는 푸른밤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음악들 라이브로 다 들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신희님, 와 이 노래 저희 엄마가 요즘 매일 틀어놔서 저도 반강제로 듣고 빠져버린 노래예요. 라디오로 들으니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하셨습니다. 라이브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아마 라이브 버전마다 또 새로운 느낌이 드니까 이 곡이 좋으셨다면 여러 버전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연아님이 원래 심차 듣는데 오늘 보라라서 쫑디한테 놀러왔어요. 저도 환영해 주시나요? 하셨습니다. 오, 물론 환영하죠. 근데 심타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지영 씨 오시니까 오랜만에 찾아오시는 이지영 씨도 오시니까 함께해 주세요. 한 분 넘어왔네요. 5360님. 쫑디. 저녁에 산책하는데 싸우는 커플 두 쌍이나 봤어요. 좀 불쌍하지만 솔로만세 야호 하셨습니다. 장렬히 공준 분해 캠퍼스 커플.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커플이 싸워요, 행복해 보여요 이런 사연들. 아 그렇구나. 아 걔네 그랬구나 이 정도의 느낌. 솔로 만세입니다. 7298님, 90년대 중고등학생 때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며 일기를 쓰며 딴짓하면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는데 요즘 TV에서 그 당시를 회상하며 추억할 수 있는 프로들이 많이 나와 정말 20여 년 만에 라디오를 켰네요. 애들 둘 재워놓고 저만의 시간을 찾아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본인만의 시간 라디오와 함께 하십시오. 요즘 TV 프로그램들 참 라디오 형식 많죠? 사연 오면 함께 소개하고 연기하고 사연 읽으면서 그리고 나와 있는 출연자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라디오의 형식인데 좀 TV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짜지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돈다라는 게 역시 맞는 것 같아요. 라디오의 전성기도 언제 한번 돌아오겠죠. 7272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저도 푸른밤을 들은 지 1년이 되는 애청자랍니다. 사실 작년 3월 4일 휘성씨 나오실 때 푸른밤을 처음 듣게 됐는데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듣게 될 줄이야. 푸른밤은 꼭 뒷산 저 멀리서 아주 아련하게 들리는 새벽 종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오, 시적인 표현. 덕분에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며 푸른밤 안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휘성씨의 전할 수 없는 이야기 신청하고 갈게요. 1주년 기념으로 휘성씨도 한 번 더 초대해 주시고 앞으로 또 1년을 더 계속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휘성씨 나오셨을 때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휘성씨 한 번 또 초대하고 싶네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네요. 휘성씨 팬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휘성씨의 팬이니까 같은 팬의 입장으로 푸른밤 함께 해주십시오. 자, 노래를 들을까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Secret Garden의 Always There. 이 곡은 임형주와 함께한 곡입니다. 전유정님이 신청하셨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작은 시크릿 가든 그리고 이명주가 함께한 Always There 들으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라이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코엑스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국립 국악관현악단과 하림, 스페셜 게스트 김현우가 함께하는 좋은 밤 콘서트 야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8913님, 와 이지영 씨 진짜 그 이지영 씨 맞으신 거죠? 아 보고 싶었어요. 이러다 영영 안 오시는 거 아닌지 걱정했거든요. 푸른밤에 이지영 씨가 돌아오는 건 마치 군대 간 오빠가 전역하고 집에 온 기분이네요. 쫑디 보고 싶었다고 저 대신 이지영 씨한테 꼭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밖에 와 계세요.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군대 간 오빠가 전역하고 집에 온 기분이라니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이지영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자, 광고 듣고 바로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예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4U. 좋다. 땅 따먹기 광개토대왕, 훈민정음 세종대왕, 저승에는 염라대왕,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어? 완전 재밌는 엠라대왕? 이건 뭐야? 유튜브 네이버 TV 캐스트에 엠라대왕, 엠라대왕을 검색해보세요. 서울 가시면 차 타고 공연 가셨던 오빠 비단구두는 안 이사 오셨지만 건강히 돌아오셨습니다. 보고 싶었던 오빠 그리웠던 오빠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알비백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마음을 위협하는 고민들로부터 푸른밤을 지켜주는 터미네이터죠.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듣고 싶었어, 저 달콤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음의 목소리. 네. 아, 오랜만이에요. 아,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 쉰 것 같은데. 아유,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그 안에 이제 푸른밤에도 많은 일이 생겼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소식만 많이 접했어요. 네네. 저도 또 SNS로 이지영 씨의 공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 한번 놀러 오시지. 아, 정말 길게 또 공연을 하셨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냥 뭐 너무 재밌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매일매일 하니까 한 달 동안. 네. 근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1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요? 안 돼. 생각만. 안 돼, 안 돼. 푸른밤 와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한 달만 하고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9849님, 와, 잘생기고, 스윗하고, 댄디하고, 젠틀한 지영 오빠 오시는 날이다 하셨습니다. 아,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진짜가. 매일 이랬어요, 사실. 아, 그래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오실 때마다 똑같은 오프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좀 그랬던 건데, 매일 이렇게 환영하셨죠. 1582님, 아, 저 오늘 피곤해서 그냥 자려고 했는데, 이지영 씨 오신다고 해서 달려왔잖아요 하셨습니다. 아... 문정선님, 아니 저도 이지영 씨 그만 두신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그만 두려고 했는데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못 하게 할 거예요. 우리 PD님도 저도 모두들 바지가랑이 잡고 있을 거야. 의리예요, 의리. 아, 감사합니다. 쭉 가야죠. 공연은 잘 마치셨죠? 네, 공연 너무 잘 마쳤어요. 명절은 어떠셨어요? 명절도 너무 잘 보내고요. 그러니까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 또 명절이어서 네. 정신이 없이 그냥 원래 끝나고 한 달 공연이 끝나면은 정리할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 무대에 올라갔던 제 작업실 세트가 다 있어요. 네네. 제 악기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악보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못 만났던 사람들 밀렸던 집안일 할 게 너무 많은데 바로 또 명절이니까 와 좀 하루에 한 4시간 다 잤던 것 같아요. 막 바빴군요. 네. 또 회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뭐 푸른밤 생각은 안 나셨나요? 저요.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이거 안 났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하면서 시선 완전 회피해. 왼쪽 고영배, 고영배. 왜? 영배한테 자주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고영배 씨한테 아직도 하냐? 아직 하냐? 그 지금 지금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푸른 밤 물 빠지는데 언제 잘 하고 있어요, 고영배는? 아 영배 씨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잘 챙겨주세요. 한 번도 이정 씨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매일 자기가 저 없는 자리에서 항상 사람들이 잊을까봐 제 얘기했다고 했어요. 전혀. 그런 애예요. 자 오랜만에 고민 상담 함께 해주실 텐데 네. 어떠한 자세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좀 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쉬었다고 어떻게 했었는지가 다 까먹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워밍업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푸른밤 가족들의 다양한 고민 실시간 사연으로 또 받고 있잖아요. 어디로 네. 보내주시면 되는지.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가족분들 사연 만나보죠. 노래는요, 이지영 그리고 권진아가 함께한 듀엣 듣겠습니다. 이지영, 권진아의 듀엣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게 믹스가 매일 됐어요. 매일 그대와 똑같은 순간 동굴. 순간. 매일 그대와 발음도 매력적이야. 또 나와 동굴. 자 오늘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지영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네. 경기도 화성시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어려운 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적극적이지 않은 성격이었어요. 누가 만나자면 만나고 부르면 가고 요구하면 해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마음속으로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지만 말하기는 껄끄러우니까 그냥 서서히 멀어지곤 했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직장 다니기도 바쁘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아니다 싶은 사람은 제가 먼저 관계를 끊게 되더라고요. 이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제 옆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과 가족분들인 거예요. 그마저도 부하 직원들은 제가 상사니까 비위를 맞춰주는 거겠죠. 어쨌든 누군가를 만나면 제 성격 탓에 맞춰주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다고 안 만나고 지내다 보니 인간관계가 너무 협소해지네요.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스트레스를 받아도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상당히 깊은 고민이죠. 네. K님 사연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소개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선 제일 마지막에 그 두 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스트레스를 받아도 인간 관계를 넓히는 것. 근데 저는 우선은 뭐래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편으로 선택을 좀 많이 기준을 삼거든요. 네. 일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은 그 스트레스의 강도, 농도 횟수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서 성격이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좀 사연을 들으면서 든 생각은 뭔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네. 인간관계를 끊고 네. 근데 또 이제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외로움을 좀 느끼고 그런 시기가 네.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지금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네, 좀 K님 같은 사람 지금 제 머릿속에 제가 막 짐작할 때 네.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면 전 못 만나거든요. 맞춰줘야 되고 막 네네네네. 본인은 나 맞춰줘 나한테는 이렇게 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와 그런 기운을 항상 느끼고 냄새를 맡아서 알아서 맞춰주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거를 이런 향기를 많이 풍기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네. 주변 사람들 정말 불편하죠. 앞에서는 뭐 웃고 잘해주고 비율을 잘 맞춰줄지언정 진짜 중요한 속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기는 참 힘든 상대. 그래요, 맞아요. 속마음을 네. 얘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또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깊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엔 뭐랄까 넓어진다고 해서 지금 느끼시는 박탈감이나 외로움이 해소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넓어지기만 했고 깊이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죠. 나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없다면 거기에선 또 거기에 나름의 상실감이 오지 않을까. 나 아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내 속 얘기할 사람은 딱히 없네. 여기에 대한 그렇죠. 부분. 근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가족 혹은 이제 회사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네네. 이런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도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족을 제외한다 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기란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인간 관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서 선뜻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이정신 어떠세요? 외로움을 견디시겠어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견디시겠어요?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외로움이 좋으세요? 괴로움이 좋으세요? 저는요 외로움이 좋아요. 외로움 쪽이. 외로움을 그렇게 또 많이 타는 편도 아니고 굉장히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 네네. 극단적으로 심하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도 많지는 않아요. 또 그때 그때 해소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방법으로. 네네. 근데 스트레스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네네네. 어떻게든 그것도 해소를 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네. 외로움보다 스트레스는 좀 두려워요. 저는 오히려. 저도 사실 외로움 쪽을 더 택하거든요. 뭐 부딪힘이나 뭐 이런 게 있더라도 내가 할 것들.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가장 줄이는 걸 가장 먼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우리 같은 직업군은 그런 외로움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뭐 창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네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또 더 이겨내기 힘든 부분이 많죠. 맞아요. 김세원님은요. K님 사연이 꼭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저는 근데 그냥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좋아서 인간관계는 최소한으로 줄여버렸어요. 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억지로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 끝까지 남더라고요. 그게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전 꼭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요. 막 넓은데 막 나를 아는 척하고 막 나와 여러 가지 그냥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눈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나의 속의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오는 상실감 진짜 크거든요. 제일 외로울 수가 있겠죠.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넌 속을 모르겠어 라는 이야기를 좀 종종 듣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깊이 하루 종일 해보다가 조금 뭐랄까 내가 좀 잘못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정 씨도 제 속을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거든요. 이 중요한 건 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쵸. 해봤어요. 1003님 외로움을 택하세요. 거기에서 만나게 된 진정한 인연이 주는 행복이 진짜 소중할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 깊이 있는 무언가들, 인연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죠. 예. 자, 이분 사실 정확한 솔루션을 저희가 내려드리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뭐랄까 사연들과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도움이 네.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자, 이정 씨는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정리를 해서. 저는 이제 종현 씨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그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그러면 외로움,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 관계에 대한 회복, 상처들 다 금방 아물 것 같고요. 네네. 좀 어수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네. 그냥 완벽할 필요 없고 네네. 말을 좀 못하고 앞뒤가 안 맞 네.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더라도 그런 서로의 어긋나거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완벽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만납니까? 딱딱 떨어지는 두부 자르듯이. 네. 이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날선 예민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들어올 틈이 없거든요. 많이 어수룩해지세요. 사람들이 놀리고 막 비꼬고 혹은 막 이렇게 흉보더라도 그냥 이런 게 사람 사는 네. 이런 게 관계를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한결 편하지 않을까.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는 긴장을 스스로도 인정했나요? 나 좋은 얘기했어. 좋았어요 지금. 상당히 좋았어. 시작이 좋아요. 나 아직 안 죽었어. 자, 신청곡 그 추천곡도 하나 해주셔야죠. 내 사연이랑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네. 외로움 얘기가 나와서 네. 장필수님의 나의 네.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또 추천해 드리고 네. 한번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에 참 적당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 곡 들어볼까요?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장필순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듣겠습니다. 푸른밤 정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지영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희님, 제가 푸른밤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는데 이지영 씨는 처음 뵙네요. 목소리만큼이나 여태까지 사려 깊은 오빠 씨 중에 가장 차분하시네요. 좋아요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누가 왔었어요? 누가? 뭐 교수님도 오셨었고요. 그리고 뭐 순파도 살짝 오셨었고 네, 뭐 그랬었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 아, 배순탁 작가, 하상욱 시인 등등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하상욱 시인님도 오셨었어요. 그만 비웃으신 거예요? 비교할 걸. 너무 대놓고 비웃으셨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지영 씨의 역시 뭐랄까 이 내공. 1년간 함께 하시고 뭐 이전에도 푸른밤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네요. 요리지요리 빠져나가는 내공만 쌓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진정성이 항상. 아니. 있어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좀 만나보죠. 네. 8083님. 원래 시켜먹던 중국집이 있는데요. 메뉴당 가격이 500원 올랐고 들어가는 재료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근데 쿠폰이 25장 있어요. 40장 모으면 탕수육인데 40장 채울까요? 갈아탈까요? 아, 25장이어서 상당히 곤란하네요. 저는 이게. 그냥 보통 이럴 때는 저는 그냥 갈아타요. 갈아타요. 예, 막상 채워서 먹으면은 탕수육이 뭐 서비스로 오는 게 좀 맛이 없더라고요, 좀. 뭐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더만. 좀 느낌상 양도 너무 작고. 왠지 느낌상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38장, 39장에서 잊어버린다던가 제가 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내가 느끼기에 이게 사실 25장 모았으면 15장 더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15장을 돈 더 내고 조금 퀄리티 떨어진 짜장면을 먹는다. 이거 좀 그냥 비슷한 가격대에 좀 더 퀄리티 좋은 데 가서 먹고 그렇죠. 탕수육 하나 시켜 먹으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매일매일 그 항상 그 그릇이 소중한 건데. 그렇죠. 지금 당장 먹을 그릇.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병현님. 1년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이제 곧 5주년과 함께 여자친구의 생일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요? 참고로 물질적인 선물은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고민 해결 좀 해주세요. 이병현님. 예. 물질적인 선물을 싫어하는 그 성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로맨틱하게 뭔가를 해주세요.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아, 물질적인 선물이 좀 이상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다 감성을 접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좋은 표현법. 물질적 감성. 네. 물질적 감성. 예. 네. 우리 되게 잘 맞는다. 좋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물뚱그려서 얘기할게요. 성공하시길. 뭔가 창의적인. 네. 5962님. 백가죽이랑 등가죽이 하이파이브 할 기세라 식빵 좀 먹을 건데요. 무슨 잼 바를까요? 1번 딸기잼, 2번 사과잼, 3번 초콜릿잼. 저는 딸기잼. 딸기잼. 딸기잼만 좀 좋아요. 저는 이분이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콜릿잼. 초콜릿잼이 이게 먹으면 그 순간 바로 뭐랄까 만족감? 만족감과 그리고 나의 지방률이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먹는 순간. 그래서 다시는 밤에는 이 식빵을 먹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네. 피부로 느껴야 그다음부터 또 안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느끼게 하는 잼이군요. 네. 늦은 시간에는 사실 안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소화에도 그렇고. 임서현님. 아직 어린 동생이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말릴까요? 아니면 한 번만 봐줄까요? 아직 어린 동생이 몇 살일까요? 한 뭐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동생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너무 네. 늦은 시간까지 사실 스마트폰 요즘에 또 스마트폰 중독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도 올라오고 있고 어릴수록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해줘야죠. 네.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좋게 말리세요, 좋게. 말린다고 근데 들을까? 저는 그냥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던져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책이라든지 뭐 너무 좀 투박한 설명이지만 야, 이 책 재밌어 라든지 아니면 뭔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재밌는 무언가를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쥐어주고 스마트폰을 안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잘 말려봐요. 자, 0408님. 저희 회사에 선배, 남자 36살 선배가 있는데 우연히 제 지인 25살 여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소개팅 시켜달라고 해요. 나이 차이가 10살 넘게 나는 데다가 제가 봤을 때는 여자애가 좀 많이 아깝거든요. 부딪힐 때마다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서 한번 물어볼게요 했는데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집요하게 물어봐서 점점 곤란해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는 대답이 있죠. 근데 얘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이 말이 그러니까 소개팅 막 이렇게 주선하다가 야 근데 얘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이 말은 넌 얘한테 어울리지 않아 라는 대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뻔한 암호를 왜 대부분 당사자들은 못 풀까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해주세요. 아, 근데 네. 본인이 너무 어려서 그런가? 아직 남자한테 관심이 없대요. 소개팅 같은 거 관심이 없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종현 씨를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약간 얄미운 연기 있잖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저 얄미운 거 기가 막혀요. 얄미운 연기 정말 잘할 것 같아요. 진짜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연기하다가 연기하다 뺨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맞으면 기쁠 것 같아. 연기력 인정받은 것 같아서. 깊이까지 있어요 지금. 민경 씨, 오늘 농구 대회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일만 생각이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만 내고 해야 할 일도 못 하고 있네요. 하고 싶은 일을 못 했을 때 그 일이 계속 생각날 때 어떻게 하죠? 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사실 이런 편이라 완전 저도 꽂히는 편이거든요. 저는 약간 어설프게 짜증내면은 하루 종일 짜증만 나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크게 짜증을 팍 내고 털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나도 내가 민망할 정도로 이 농구를 못 봤어! 하면서 그러면 민망해. 민망해. 한강 가서 소리 지르세요. 크게. 네. 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하면 예. 털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은경님, 저 대학 새내기인데요. MT 가서 어떤 성대모사를 해야 할까요? 정말 별 질문 다 들었나? 성대모사 집. 아니 신은경님의 기본 베이스 목소리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가 좋을까요? 근데 이런 질문하실 정도면 이런 끼가 정말 없으실 분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다도시 성대모사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굉장히 안 비슷하실 거예요.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도 안 똑같죠를 좀 재밌게 연구를 해보세요. 이 멘트를. 그냥 이다도시 하시고. 분위기에 찬물 끼얹으세요. 그럼 다시는 안 시킬 겁니다. 근데 틀려도 잘 안 비슷해도 적극적으로 안 비슷하면은 은근히 웃기거든요. 안 비슷한 거 계속하는 거. 아 그러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제 주변 친구들, 사촌 누나. 네. 누가 알아?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누구게요? 저희 교장 선생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하면은 다시는 안 시키니까 어떻게든 뭐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아 이제 웃겼는데. 6016님, 앞머리 없는 긴 머리였다가 모발 기부를 하면서 앞머리 없는 단발이 되었어요. 앞머리를 만들까요 말까요? 주위 반응은 비슷비슷해요. 앞머리 없는 긴 머리, 뭐 단발과 긴 머리 어떠세요? 뭐 저는 사실 단발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긴 머리보다는 좀 짧은 단발 많이 좋아해요. 자, 여기서 앞머리가 있다 없다. 저는 근데 앞머리 약간은 있는 게. 네. 저는 없는 게. 왜냐면 그 가르마 이렇게 가운데 가르마 해서 머리 이렇게 싹 넘기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앞머리 없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난 그게 그렇게 섹시하더라. 저도 바꿀래요. 그럼 그거. 머리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생각 못했어요. 여성분들이 그 제스처 그 저도 그러면 앞머리 없는 거. 그래요. 예. 그게 그렇게 섹시하더라고요. 난. 아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안돼. 김유미님 집중. 내일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 보고 점심으로 뭐 먹을까요? 가격은 10,000원 정도. 이고 10,000원 정도고 여자이고 10대입니다. 오 영화 보고 먹는 거? 영화 보고 가격은 10,000원 정도. 가격 10,000원 정도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저는 그냥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좋네요. 토핑 여러 가지 되는 그 전문점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영화 보고 먹기 좋던데. 좋은 거 같은데요. 저도 그거 카레라이스 추천드릴게요. 앞머리 이렇게 넘기시면서. 섹시하게. 자 1888님. 친오빠가 2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빌려줄까요 말까요? Nope. 빌려주지 마세요. 상황을 봐야겠지만 예. 20만 원 커요. 아니, 상황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요. 많은 사연 빠르게 만나봤는데 역시 이지영 씨네요. 차분하고 빠르죠? 좋았어요. 예. 자 엄청 많이 왔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죠? 니오의 Beautiful Monster. 이 곡은 박윤지님 신청곡입니다. All my life and the hereafter I've never seen someone like you. You're a knife sharp and deadly. 니오의 Beautiful Monster 들으셨습니다. 노래 좋아요. 박아현님, 역시 가치형. 지영 오빠의 내공 아무도 못 이기네요 하셨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영 씨는 역시 짧은 사연에서 그 내공이 확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긴 사연도 괜찮아요. 아, 물론이죠. 당연한데, 나 당황했어. 아, 좋은데. 살짝 기분 상을 알겠어. 전혀. 상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정 씨가 그렇게 괜찮은 긴 사연 바로 만나보죠. 어떡하지? 네,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H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큰 고민이 있어요. 바로 너무 고집이 센 저희 아빠 때문인데요. 언제부턴가 아빠께서 의견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세요. 물론 더 심하게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아빠들도 있겠지만 저는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 아빠는 자기 고집만 부리세요. 며칠 전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아빠께서 가지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엄마 설거지 도와줘. 저는 친구들이랑 이미 가기로 약속한 거니까 가지마. 가서 안전하게 즐겁게 놀다 오겠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자고 오는 걸 정 허락 안 해주시면 바로 오겠다고도 했고요. 그치만 아빠께서는 아니 그렇게 말하고 안 오면 안 돼. 가지마. 정말 아빠가 미웠습니다. 옆에서 눈치 보시던 엄마께서도 그러지 말고 그냥 보내자고 아빠를 설득하셨지만 아빠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아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너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가지마. 섭섭해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아빠께서는 자기가 인생 선배니까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고집 부리시는 아빠한테 저는 지쳐만 갑니다. 이러다가는 아빠와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것만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H님의 사연. 네. 근데 사실 뭐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예, 예. 권보배님 기승전 가지마. 아니 그 지금 사연 보내주신 네. H님의 아버지께서 네. 액션 배우셨나봐요. 가지마. 단호하셔. 가지마. 이렇게 하면 널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오토바이 위에서 무릉무릉 가지마. 아 가지마. 집에 나가. 아니 뭐 예.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네. 더군다나 또 어릴 경우에 그쵸. 나이가 이제 갓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학생이거나 그럴 경우에 더욱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막 사회 나오려고 할 때쯤, 네. 나왔을 때쯤, 네. 뭔가 자기 가치관의 형성이 막 빠른 속도로 될 때쯤 부모님들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또 자녀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더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고 청개구리처럼 네네. 대부분 이때쯤부터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그 부딪힌들 네. 때문에 더욱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하고 20대를 보내고 점점 남남이 될 정도로 멀어졌다가 결혼할 쯤 되면 다시 또 친해지고 막 이러던데 대부분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저는 사연 보내주신 분의 나이가 어떻게 될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전 딱 19, 20 딱 그 안에 걸쳐 있는 나이일 것 같아요. 그럼 왠지. 가지마. 가지마. 그럼 안 돼. 윤하영님, 아후 저희 아빠도 매번 저러세요. 친구네 집에서도 하루 잘 수 없게요. 이게 사실 근데 집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느 집안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주영 씨는 어떠세요? 부모님과의 대화 잘 통하시나요? 저는 엄마랑은 아주 잘 통하고요. 아버지랑은 통한다 안 통한다를 떠나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좀 많이 없어졌어요. 대화의 단절이 올 수 있죠. 아빠랑 같이 있으면 되게 막 부끄러워요. 민망하고 좀 어색하고. 한 관객 10만 명이 저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긴장감. 그런 어색함과. 예, 저희 아버지께서 한 관객 10만 명의 역할을 해주세요. 어떠세요? 그럼 이정 씨는 어렸을 네. 때나 뭐 성장하는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로움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말린 적이 거의 없으셨어요. 돈 들어가는 거 말고는 네네. 다 하게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좀 자유롭게 커서 이런 건 없었죠 많이. 조소연님,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고집이라 마냥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아버지 가죠. 마음 이해가 가죠. 더군다나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라면 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험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버지의 입장,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이유가 좀 말도 안 되진 않아요. 그 다 너를 위한 거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걱정과 또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뭐 제지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사랑해서이긴 하는 건데 자식들도 뻔히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 그쵸, 저도 그쵸. 최근에 느낀 것 중에 지금 제 아들이 이제 4살이에요. 네. 올해 4살이 된 거예요. 네네. 한 30개월인데 4살이거든요. 너무 귀여우니까 저도 모르게 막 놀면서 볼 잡아당기면서 여자친구 절대 만나지 말라고.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넌 장가도 안 보낼 거야. 아빠랑 둘이만 평생 살 거야. 막 이런 장난을 막 해요. 네네네네. 근데 진심도 약간은 섞여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0558님. 전 안 어린데도 외동딸로 자라 그런지 아빠의 간섭이 더합니다. 8시간만 지나도 언제 오냐 전화 와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통금이라는 거, 통금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건 사실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쵸. 조금 틀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어머니가 늦게 들어오실 때도 나한테 연락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형제 자매들끼리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누나를 남동생이 누나를 막 챙긴다거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가족끼리의 룰인 거죠. 네. 이윤아영님 사연 보내신 분이 착한 것 같아요. 할 말을 참고 넘긴다니 제가 나쁜 자식이었네요. 맞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참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푸른밤에 고민을 털어주신 건데 예.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제일 어린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세상에서 가장 어린 듯한 문장, 가장 어린이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가족에게, 그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그 어린 문장 전 한번 써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너무 떨려서 못 썼어요. 떨려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미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온몸에 힘이 막 척추부터 힘이 다 풀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인생을 선물한 사람인데 내 인생에 어떻게 관여를 안 합니까? 시작과 끝을 뭐 다 관여해도 당연한 사람인데요. 근데 너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말 해도 크게 상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신경도 안 써. 사랑을 또. 무슨 말이니? 내가 널 낳았는데. 4904님 저처럼 아예 집 밖을 나가지 마세요. 거의 집에만 있는 집순인데 나중에 부모님이 분기별로 요즘 어디 안 나가니? 어? 뭐 이러시네요. 좀 안 나가냐? 그런 말씀. 이영현님은 저희 집은 친구들이랑 노는 거 전혀 통제를 안 하세요. 걱정을 원해요. 전화해줘요. 엄마 아빠. 맞아요. 이렇다니까요. 네, 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나 내놓은 자식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마음은 믿음과 그런 것들이 투철하기 때문에 그런 저. 것들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건데. 이정 씨,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이 때문에만은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좀 아버지의 성향 자체가 더 그러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거를 아빠한테 어떻게 빨리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랑 더 가까워지세요. 가까워지고. 아주 아버지의 가장 중심에서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도 아빠의 편에 항상 서시고 아빠의 고민도 들어주시고 나의 편이 네. 아빠의 가장 측근이 되면은 원하는 거 아빠는 또 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해해 주실 겁니다. 평소에 대화가 별로 없다가 이런 중요한 일에만 아빠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면은 아빠가 뭐 들어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도 모르다가 이런 큰 일이 터졌을 때는 갑자기 소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얘기 하고 싶네요. 그래요. 더 가까이 지내는 방법. 가까이 지내면서 나의 편으로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네. 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분에게도 추천곡 하나 해주셔야죠. 데이브레이크 노래 중에 에라 모르겠다라는 노래 있어요. 어떤 곡이죠? 정확히는 그 팀에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날씨가 좋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에라 모르겠다 집에 안 갈랜다 뭐 이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좋아서 추천합니다. 그래요. 뭐 이 곡 들으시면서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더라도 음악을 들으시면서 조금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를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확 샤프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혼자서. 9694님이 전 결혼하고 나이가 42에 애가 둘인데도 엄마가 전화합니다. 그건 다 관심이에요 하셨어요. 그래요.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네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제 이재용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다시 재확인했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고요. 아, 기가 막혀요.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더욱이. 기분 좋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이재용 씨 보내드릴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에라 모르겠다. 네. 들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책이 한 권 있다. 너라는 종이 위에 나라는 글씨가 쓰여지고 있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 언젠가 이 책은 끝이 나겠지만 지금 우리는 영원히 남겨질 페이지들을 하나둘 차곡차곡 적어내려가고 있다. 때론 진지하게, 때론 잔잔하게, 때론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이야기들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신할 수 있다. 언젠가 기억이라는 책꽂이에 추억이라는 우리들의 책을 고이 꽂게 될 날, 마지막 문장을 읽고 책을 덮게 될 그날, 우리는 분명 좋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예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노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오, 너라는 종이 위에 나라는 글씨가 쓰여지고 있다.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나라는 종이에 나라는 글씨를 혼자 쓰고 계시는가요? 아마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른 작가가 오겠죠. 언제 와? 태어는 안 거니? 혹시 나에게 오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니니? 걱정. 그래요. 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서로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고 추억들을 만들고 그게 사는 이야기가 되겠죠. 8525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사람과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저의 인생에 뭐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또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참 쉬운 일 같기도 하죠. 근데 푸른밤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것 그리고 뭐 제가 DJ를 맡게 된 것 이런 것들은 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참 인생의 묘한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 행복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인생에 적혀진다는 것. 그래요. 우리 여러 사람들의 인생에 적혀지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듭시다. 그게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랑이면 더 좋겠죠.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8117님. 요즘 밤만 되면 별것도 아닌 일이 고민이 돼서 혼자 심각하고 우울하고 그렇네요. 그런데 푸른밤 들으며 많이 위안 받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푸른밤 들으시면서 많은 위안 받으시고 글쎄 별것도 아닌 일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나에겐 심각한 일이 남들에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남들에게 별거 아닌 일이 나한테는 막 뭐 엄청나게 무거운 일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그 뭐랄까 무게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면 해요. 아 왜 나 별것도 아닌 거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런 생각? 이건 버리고 그냥 고민에 대한 깊이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정유진님, 쫑디, 저는 지금 스페인 세비야예요. 여기는 오후 5시 반인데요. 한국에는 항상 새벽에 반도 못 듣다 잠들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하셨습니다. 오후 5시 반 스페인 유럽이군요. 언젠가 꼭 한번 여행을 가야겠다 싶은 곳이기도 해요. 유럽 갈 수 있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가야지 하다가 안승영님 종현 DJ 푸른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제가 취업을 해서 자정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전에 습관처럼 자정에 켜놓는 쫑디의 푸른밤 들으니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쫑디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전 여기에 언제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힘든 상황이 되셨더라도 존재 자체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매일 찾아주지 못하더라도 종종 함께해 주십시오. 최미인님. 이름이 미인이야. 심지어 최야. 최미인. 얼마나 미인일까. 쫑디, 저 연초에 백수로 한 해를 시작해서 슬프다고 했더니 쫑디가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여유를 가지라고 힘내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면접 본 곳에 바로 합격 소식이 떴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인데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하셨습니다. 에이 뭘 고민을 가집니까. 일단 즐거운 일이니까 즐겨야죠. 축하드리고요. 그래요. 재충전의 시간 여유를 가지고 좀 본인 스스로를 회복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푹 쉬었고 뭔가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었으니까 이런 좋은 소식도 있는 거예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달 출근 씩씩하게 잘하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고민을 하시고 좀 직장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더 짜임새 있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6924님, 사실 라디오를 듣지 않았는데 오늘 무한도전에 라디오 특집 재방을 하길래 봤는데 푸른밤이 나와서 오늘부터 듣게 됐어요. 매일매일 꼬박꼬박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무한도전이 정말 라디오에 큰 힘을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일단 라디오 정말 매력 있는 매체죠. 듣다 보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자주자주 찾아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세요. 이 라디오는 사실 참여하는 맛이 큰 거거든요. 노래 들을까요? 두 곡 듣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벽꽃 그리고 리오나 루이스의 컬러 블라인드. 이 곡은 강세리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사랑하는지 묻진 말아요. 햇살 쏟아지 I'm colorblind. Coffee black and egg white. 루시드 폴의 벽꽃 그리고 리오나 루이스의 컬러 블라인드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강허달님의 하늘과 바다 듣겠습니다. 파란 하늘 그 속에 서 있었던 바다 오늘 방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정희성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이번 겨울은 비교적 날이 따뜻해서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두 달이 훌쩍 지나서 이제 말 그대로 추운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물론 제가 이번 겨울에 좀 많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버린 이유도 크겠죠. 우리 푸른밤 가족들은 지난 겨울 어찌 보내셨나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바쁘게 지낸 분들 아니시라면 그래도 겨울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요 긴 시간 그리움으로 기다리다가 다시 꽃이 피는 봄을 만나는 기쁨 역시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사계절 없이 봄만 지속되는 기후보다는 전 이 겨울이 있었던 게 더 고맙게 느껴지네요. 오늘 끝곡 아이유 하이포의 봄사랑 벚꽃 말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 서야 둘러본 네 안에 샘